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웠다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기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심었냐? 바울이 심었다. 바울이 개척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던 중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3, 14, 15장이 1차 선교, 16, 17, 18장이 2차 선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냐면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가 바로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연결하는 고린도 터널이 있는 그곳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아테네, 오늘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는 아덴은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뭐 다 나온 데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도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하도 많이 공부해서 그런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의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인간의 철학은 뭐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간에 참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이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는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제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아덴에서의 경험을 따라서 절대로 철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보아야 전혀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철학 얘기는 절대 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철학 갖고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고린도전서 핵심 기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실패도 좋은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많으니까요. 아, 복음 전할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지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얘기, 뭐 유식한 얘기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첫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바울은 아덴을 떠나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도 전혀 무력한 것이다, 이것을 처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도 전혀 무력한 것이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의 능력 갖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이 자신의 증거하는 말씀을 써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열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고린도전서가 뭐냐면 세 가지. 첫째는 고린도전서가 위대한 출발을 한 교회였다. Great beginning. 위대한 출발을 한 교회였다 하는 게 첫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다. Great problems. 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대한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원리밖에는 없다. Great principle.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이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위대한 출발. 둘째는 큰 문제들. 셋째는 위대한 원리. 요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바울을 핍박을 하니까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요. 먼지를 떨고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8절로 10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를 포함하여, 그리스보가 회당장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리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복음을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밤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사도행전 18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론을, 하나님의 예정론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 성 중에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 선택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나한테도 밤에 나타나서 이 성 중에 백성이 많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만 밤중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신약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계 모든 족속 어디에나 있다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선교 역사 가운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마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버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요. 7년 했는데 한 명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역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8년째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버마에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들은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회중은 여러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one church, many congregations. 한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예를 들면 서울 교회. 그런데 서울 교회는 하나고 서울 교회에 모이는 흩어진 회중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Church of God 단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에는 congregatio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단어도 church가 아니고 congreg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14장 34절은 헬라 말로는 ecclesia 동일한 단어이지만 단수와 복수가 구별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라고 번역하고 14장은 회중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교회는 단일교회로 불리워졌어도 회중은 여러 군데 모이는 여러 회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One church, many congregations. 지역교회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우주적 교회, 하나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지역교회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단일성과 연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또 함께 바울하고 능력있게 사역을 했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예요. 아볼로의 공헌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모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을 했고 아볼로는 물주는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죠. 아볼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켰고 바울은 개척했고 아볼로는 성장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런데 학문 많고 성경에 능한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야 너는 왜 요한의 침례만 얘기를 하냐, 요한이 앞으로 내 뒤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퀴즈.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여자예요? 예? 조는 사람이 있어서 내 퀴즈를 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영어로는 프리실라, 프리실라. 아굴라는 아퀼라. 네. 프리실라가 여자 이름이죠. 프리실라. 이쁘게 들리잖아요. 줄이면은 프리스카, 프리스카. 이게 이제 여자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 것입니다. 부부죠. 부부인데 바울하고 직업이 같아요. 장막 힘는 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러줌으로 인해서 아볼로도 아 그렇구나, 예수가 진짜 구주시고 메시아구나,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런데 가르침과 설득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 이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을 논리적으로 못하면 목회 불가, 목회 불가해요. 이 소리하다 저 소리하다 저도 몰라 남도 몰라 다 같이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면 그 목회 불가, 목회 불가 판정을 딱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 두뇌 구조가 엄청나게 조직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조직적이지 않고서 어떻게 준비가 가능해요? 1년 내내 준비해도 한 편도 못해요. 조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조직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 불가.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조직적인 머리를 가졌고 조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침과 설득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우고 고린도에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건너와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는 가르치기도 잘했고 기꺼이 배우려고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아 그러면 목사님은 배웁니까? 누구한테 배웁니까? 책이 있잖아요. 책. 옛날 훌륭한 성현들이 기록해놓은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부지런히 보고 또 남의 설교 테이프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듣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목사 설교는 안 들어요. 왜? 내가 그걸 들으면 베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누구 거 보고 베꼈구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한국 목사 설교는 내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 안 듣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설교를 잘한 선생은 누군가 하는 걸 찾아가지고 쭉 찾아가지고 그분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 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의 사역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시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서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시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많은 죄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풍족한 지식도 주셨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크게 역사한 그런 교회였어요. 은혜가 많은 교회였다.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고린도 시가 이 우상 숭배 귀신 악령 역사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도 이 고린도 교회는 출발을 훌륭하게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great problems, 문제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19장부터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하는데 3차 선교행의 중심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2회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를 가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을 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와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으니까는 바울이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질 나갖고 너희를 다 치리를 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려다가 안 간 것이죠.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보냈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각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가 1년 6개월 헌신해 세운 교회인데 온갖 문제가 많으니까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는 내가 가면은 너희를 그냥 치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번에는 안 가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왔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부터 세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묻는 질문들이 적힌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답변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이해가 가시죠? 예,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대하여는 대하여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고린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서 16장 1절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대하여는 대하여는 이거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바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편지에서 질문한 문제들을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장소? 기록 장소? 에베소. 에베소. 졸리신 게 보네. 에베소. 하진 다 끝나가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기록된 그런 비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후대교회에 유익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후대교회에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은 나중에 다른 교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의 서신이 큰 유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상숭배 좋아하고 박수무당 이런 거 찾아다니 좋아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도 꼭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런 거 따라다닌 걸 좋아하고 그런 문제가 고린도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니까 고린도전서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철학을 앞세우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간의 철학. 또 분파의 문제가 있었다.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인간 지도자 따라가지고 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를 일으키는 것. 또 부도덕을 용인하는 문제. 부도덕.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그런 걸 알지만 그런 걸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묻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으면 그 사람 개인의 그 부도덕한 걸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 사람에게 내가 권징을 행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바르게 하면 또 다시 바르게 살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도덕을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살았다. 이 근친상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또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문제, 또 뭐 영적 은사의 혼란의 문제. 하나님이 은사 잔뜩 주셨더니 은사 갖고 또 혼란을 일으켜요. 좋은 걸 줬더니 나쁘게 쓰고 그랬습니다. 또 부활에 관한 이단적인 사상,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든가 뭐 등등 이런 이단의 문제, 뭐 은사의 혼란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대한 원리를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원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을 해라.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해결을 해라. Christ-centered principle.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World-centered principle. 말씀 중심의 원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무슨 세상 형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들이대 갖고 하게 되면은 이게요. 정의는 실현한지 몰라도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는 망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그럼 여드름이 막 심하다. 그러면 여드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머리를 잘라라. 예? 여드름 없애면 머리 자르면 여드름 절대 안 나죠. 그렇죠? 여드름 머리를 잘라. 그러면 여드름 납니까? 여드름 절대 안 나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지. 죽죠. 치과 문제 간단합니다. 주인을 괴롭히는 이빨은 어떡하냐? 빼버려라. 원리가 간단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톱에 무좀이 났다. 어떡하냐? 발을 잘라라. 뭐 간단합니다만은 결국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만 보면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드름 났으니까 머리를 잘라라. 예. 여러분 그렇게 놓으면은 그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해결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조금 물질에 좀 부정한 데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감옥에 집어쳐놨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교회 망가지잖아요. 망가져.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목사가 그런 부정을 했다는 걸 내가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해결하는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는 불신자들이 이 소위 예수 반대하는 사람들, 엔티 운동하는 엔티 기독교, 안티가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거봐라 잘됐다 잘됐다 그냥 아주 잔치가 벌어져. 거기는 잔치가 벌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10억을 다시 벌어들이려다가 100억이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공의가 실현되더라도, 여드름이 생기더라도, 여드름이 있어서 괴롭더라도 일단은 여드름 치료를 살살 하면서 목은 그냥 둬야지. 아, 그걸 잘라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물론 대한민국 형법의 원리를 가지고 하면은 옳죠. 옳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하면 옳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공의 가지고 어떻게 다 됩니까? 공의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 가늠한 여인 돌로 치는 게 공의지. 돌로 치려고 하다가 누구서 다 도망갔다 이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만이 등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는 공의를 따라라 그런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건 공의를 따라라. 왜 교회에서 그 분파를 형성하냐? 그러면 분파를 형성한 두목들을 잘라라. 그러면 분파 없어질 거 아니냐? 예. 네.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 죽이고 바울 죽이고 아볼로 죽이고 그래야 되게요.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해결 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변함없어요. 교회로 모여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항상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